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조국 찬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집채 작사 솔태송 작곡인 가요 조국 찬가는 주체 백이 201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어머니 조국에 대한 촌만 군민의 뜨거운 사랑과 조국의 부강 본용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갈 혼신의 의지를 깊이 있고 숭고한 시음악적 형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깊은 시적 형상은 참신한 손율 형상에 의해 더욱 안받침되고 있습니다. 사분의 사박자 도대조인 가요의 손율 진행은 매우 평범하면서도 감정의 자연스러운 앙량을 불러일으키는 손쪽 및 리듬 진행으로 일관되어 있고 주도적인 정서가 뚜렷하고 반복성이 강한 것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통속성과 부르면 부를수록 조국에 대한 숭고한 감정이 실린 거대한 정서적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 조국 찬가는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삼요 투쟁하는 역사적인 시기에 창조된 주체 음악의 제보인 동시에 천만 군민이 대르려 영원히 부를 또 한편의 애국가입니다. 이 곳에 다음은 사랑하노라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혜종 작사, 솔태송 작곡인 가요 사랑하노라는 우리 민 모두의 행복과 미래가 담보되어 있는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공감과 한 생을 다해 사랑하고 빛내어가려는 천만 군민의 진정을 담아 주체 백사 2015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어디서부터 움토나는 것인가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용도자의 자유로운 보살핌 속에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회주의 생활의 본태에 대하여 심오하게 밝힌 가요는 우리 생활의 토존인 조국의 품을 나의 집이라고 심장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에서는 조국의 부강 발전을 위해 뛰고 또 뛰며 애국의 도움필을 받쳐가는 데서 삶의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사상정신 세계를 잘 반영하였습니다. 가요는 또한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격정에 젖은 사랑의 감정을 소박하면서도 간결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소정적인 선율 형상으로 감명 깊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라네림 대조의 4분의 4박자로 된 선율은 개성이 뚜렷한 동기 선율 소재, 즉 첫 악구의 선율 리듬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율 전개 수법은 우리 민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북받쳐 오르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음악적으로 잘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 사랑하노라는 위대한 김정은 시대에 태어난 또 한편의 조국 찬가로서 천만 군민의 심장마다에 조국의 뜨거운 열기를 더해주며 날로 부강 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미래와 더불어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